내 머릿속 기억되기 전에 널 놓아버렸어. 눈물 흘리며 바보스러울까봐 돌아서 버렸어. 가지 말라고, 가지 말라고, 가지 말라고. 조용히 바라보던 너의 두 눈이 가시가 돼요. 사랑한단 말조차 또 상처로 남게 될까봐 돌아서는 저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. 사진 속 넌 여전히 웃고 있는 제 말에 누가 맞던 네가 보여. 사랑했던 만큼 네가 미워. 아직도 나 널 잊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어. 제 눈을 감았던 네가 보여. 사랑했던 만큼 네가 미워. 아직도 나 널 잊지 못했어 이렇게 울고 있어. 돌아서는